노동신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점하여 17일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 열어주신 최후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는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강성번영의 찬란한 새 시대를 펼쳐주시고 최후 공격전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라고 하면서 지난 5년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 조치혁명위협의 완승을 위해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천만 사람 모두가 심장 깊이 절감한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으니요. 경외하는 원수님의 영도 밑에 위대한 수경님들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영원히 높이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염원이 성관 높이에서 실현되어 온 수령영생의 성스러운 행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의 영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한길로 우리 당과 인민을 확신성 있게 이끄는 전투적 기체라고 하면서 사설은 모두 다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한생이 오린 주체혁명 위협의 빛나는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